그리스도, 하나님 나라, 오직 성령. 내가 평생 누릴 응답이 오직 그 안에만 모두 있음을 믿습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축복,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유일한 비밀을 통해 시작합니다. 나의 교회, 나의 현장, 영세 전부터 감추인 복음이 나타날 때 재창조되고 변화되는 미래를 확인합니다. 나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. 나는 재앙, 질병, 흑암을 막을 남을 자입니다. 북미주와 237개 나라 산업인들이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소서.